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제중조선인 정윤합회 축하단 성원들이 20일 삼가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존엄 높은 조선노동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책명협의 완성을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한 당 제7차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조국 총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대회의 나날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해외 동포들을 얼마나 극진히 아껴주시고 뜨겁게 사랑해주시는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깊이 절감했다고 하면서 편지는 정녕 경의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 같으신 우리 해외 동포들의 삶의 전부이시며 원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품은 전체 해외 동포들, 아니 온 민족이 안겨 살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중조선인 정윤합회를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하늘 땅이 뒤집힌데도 변함없이 경의하는 원수님의 용도만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주체조선의 존엄 높은 해외국민 조직으로,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동포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겠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제중조선인 정윤합회 축하단 성원들과 전체 제중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정과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시며 해외 동포들의 자유로운 오보이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